사람이 있습니다. 그대만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말로는 다 못해도 많이 부족해도 그댈 사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. 내가 그대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. 눈물이 다 말라도 가슴이 다달아도 내가 그대 사랑하고 있습니다. 그대에게 말로는 못한 내 사랑, 세상을 다 해도 모자란 내 사랑입니다. 눈물이 다 말라도 가슴이 다 닳도록 원하고 원한 사랑 그대입니다. 있습니다. 눈물이 다 말라도 가슴이 다 닳아도 내가 그댈 사랑하고 있습니다. 그대에게 말로는 못한 내 사랑, 세상을 다 해도 모자란 내 사랑입니다. 눈물이 다 말라도 가슴이 다 닳도록 원하고 원한 사랑 그대입니다. 왜 모르나요? 안 보이나요? 내 맘 안 들리나요? 언제쯤 날 안아줄까요? 언제까지 내 맘을 모른 척 하나요? 얼마나 더 울어야 얼마나 더 아파